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럽연합해군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북한 화물선 한 척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지역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의 두 곳을 또다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남북이 관광 재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북한은 무엇보다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해군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북한 화물선 한 척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해군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됐다며 화물선에 실린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4,800톤으로 소유주는 리비아의 한 선박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안으로 향한 이 화물선에 승선한 승무원 수와 국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해적을 피해 국제적으로 권유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 항해 중이었으며 해사 당국과 통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지역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의 두 곳을 또다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서 최근 북한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해상 사격 구역 재설정 기간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반응과 해상사격구역 재설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지역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27일에서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에 350여발의 해안포 및 방사포인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남북이 관광 재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에 대한 조율이 3일 마무리됨에 따라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8일 개성에서 열리게 됩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재작년 7월 금강산 관광 도중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박광자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제도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북한은 달러 수입원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논의의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한 측이 요구하는 국제 수준의 신변 안전보장을 놓고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한 정부가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관광 수입을 당장 안겨주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12시가 넘었네? 아까 나가서 사온다는 걸 깜빡했구나. 이 근처에 편의점이 없나? 편의점? 편의점이 뭐니? 네.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문을 여는 매점으로 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팔고 있는 가게입니다. 1989년 중반 미국을 통해 남조선에 도입됐는데요. 주로 역주변이나 도로 등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에도 남조선 회사가 세운 24시간 편의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12시가 넘었네? 아까 나가서 사온다는 걸 깜빡했구나. 이 근처에 어디 편의점이 없나? 저 큰 길가에 나가면 오른쪽에 편의점이 보여. 조금 비싸니까 너무 많이 사오지 마.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승희동지의 최총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희동지 사무국장 최총아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의료 부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북한에서 살 때 학습과 뭐 정치상학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병원 문턱에 갔다가도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청진기를 사람이 몸에다 대지 않고 돈주머니에 댄다는 비유적인 그런 말도 들었고 정말 자본주의 사회는 의료 부문이 돈밖에 모르는 이런 것을 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여기 와 생활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물론 한국이 무료 치료는 아닙니다. 여기에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오면 뭐 일종이라고 해서 무료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데 다 살아가게끔 돼 있고 또 사람을 가장 중시하고 사람을 인간 중심에 놓기 때문에 여기도 그 치료가 돈이 없어서 뭐 병문 문턱에서 죽는다는 건 또 말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온 국민이 들그러나서 못 견딜 겁니다. 정말 친절하고 나 북한에서 이런 걸 못 봤어요. 병원에 가서 간호사, 의사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반겨 맞아주고 치료를 정성껏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북한에서 느끼지 못했는데 의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먼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부문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좀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이런 병원들이 수없이 많은데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현대병원, 각 대학병원들, 기타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이랑 100년이 넘은 이런 병원들인데 여기 의료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의료기술이라는 건 또 정말 상상외였습니다. 야, 저거 어디다 쓰는 설비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병원에 가본 의료설비에 눈이 팔릴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말 좋다는 의료설비는 돈 아끼지 않고 다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환자들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소식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조남준이라는 박사가 이제 3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C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와 예방약을 완전히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C형 간염이 지금 2억 7천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 박사의 개발로 해서 수많은 간염 환자들이 치료를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젊은 박사, 의사들이 연구에서 치매, 북한에서 노마이죠. 노망난 늙은이들 치료할 수 있는 길 열어놓고 특히 암 환자의 67%를 치료한다고 볼 때 이건 정말 선진 의료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18분이면 갑상선 암 환자를 수술한다고 그랬습니다. 18분에 수술하는 이런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67%라는 게 암 환자들이 조기 치료를 말하는데 조기 발견만 하면 무조건 다 수술하고 다 치료받는 겁니다. 그 자기가 암인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말기암이 됐다 이래 사망되는 사람들 들어있긴 있는데, 또 각종 암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망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암이 67%가 그 해결돼서 다 살아나고 자기 직무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지금 암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뭐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 한국이 의사, 의료진이 머리 좋은 박사들이 수없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심장수술 의사라든가 이런 특이한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치료에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이 치료받는데 뭐 정말 돈이 없어서 내 정말 치료 못 받겠다는 사람 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설비뿐만 아니라 약도 정말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크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경향들 봤어요.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초기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방접종주사가 나와서 접종하게 됐고 또 약이 나와가지고 약을 복용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됐고 여기에서 약이 남아서 북한에다 50만 명분을 보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북한에서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의료 부문에서 정말 본받아야 될 게 많고 빨리 통일돼서 북한 우리 주민들도 의료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 남북한이 다 그렇겠지만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이 뭘 연구하는 걸 보면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도 회를 내둘 정도의 이런 특이한 발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이면 정말 암도 완전히 해결할 게고 기타 다른 병들도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외국에서 식료품들이 많이 수입되던데 이런 것들도 이미 시각에 다 검사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야 그런 음식 먹고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다 검사하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롭다면 그건 다 소각해버리고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 최근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구두에서까지 다른 뭐 화학물질이 발견된다고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하는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와서 병치료도 받고 우리와 함께 의료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청아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본 방송의 김은호 기자가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남한에는 현재 1200여 명의 탈북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탈북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서 지식을 배워 사회 각 전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의 꿈이라는 탈북자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중국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학생들과 남한 학생들의 꿈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한 꿈을 재설정하고 또 자신에 대한 동기 여부와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3살인 김영희 씨는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대학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도서관에서 전공 관련 서적을 읽으며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지만 대학생활 4년만큼은 공부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희 씨가 남한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초중학교 졸업이었습니다. 당시 김영희 씨는 나이로 치면 고등중학교에 다녀야 했지만 그가 12살 때 북한의 기와 상황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이 보살핌 하나 없이 5년을 꽃제비로 근근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7살 되던 해에 남한으로 왔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통계와 자료 등이 모두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 세상을 보는 잣대도 숫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숫자로 보는 남조선 이야기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와 어느덧 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춘을 맞게 되었는데요. 입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의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옷차림과 난방으로 체온을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첫 소식은요.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가상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격 실험이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의 오작동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가 31일 태평양 마실제도 서쪽에 있는 콰즐룬 환초 시험장에서 먼저 표적이 될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이어 6분 후 캘리포니아 반대보구 공군기지에서 이를 추적하여 저지할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 미사일과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발사됐으나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가 기대에 어긋나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요격 실패 원인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요격 실험을 벌려왔으나 이란의 공격 상황을 상정해 요격 실험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석회를 주성분으로 한 돌종이가 외국의 어느 한 전시회에 전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처음으로 제작 출시된 돌종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초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돌종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이번 양회에 참가하는 대표와 위원들이 사용할 서류 봉투와 필기 용지로 돌종이 제품을 사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회에 사용될 돌종이는 려닝성 대련의 디추 웨이스 돌종이 과학기술자가 개발하여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합작해 생산하는 것으로 나무를 원료로 한 일반 종이와 달리 석회를 이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물이 거의 필요 없어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해가 빠르고 인쇄 성능도 일반 종이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석회 등을 이용한 돌종이 제조 기술은 1970년대 개발되기 시작해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미 40여 개국에서 특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산 단계의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 일, 대만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향후 돌종이가 사용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훼손을 막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소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신 분들이 새벽 잠이 없다거나 잠을 적게 자는 것에 대해 건강 약화나 노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은 중장년이나 젊은 층보다 잠을 적게 자며 잠을 적게 자더라도 낮에 피곤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세레이 대학의 우학연구센터가 수면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세에서 83세의 노인층은 40세부터 55세의 중장년층보다 잠을 20분 덜 잤고 중장년층은 20세부터 30세 젊은층보다 23분 잠이 짧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하루는 정상적으로 자게 하고 다음 이틀간은 수면을 방해하는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의 수면 시간과 피로도 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정상적으로 잠을 잔 날엔 젊은 층은 평균 433.5분을 잤고 중장년층은 410분, 노인층은 390분을 잤고 또 젊은 층은 수면 시간이 118.4분이었으나 중장년층은 85.3분 3분, 너인층은 84.2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 피험자들에게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 잠을 자라고 하자 젊은 층은 평균 8.7분 안에 졸기 시작했고 중장년층은 약 12분, 너인층은 14분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고요.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너인들은 그보다 젊은 층에 비해 중간에 잠을 자주 깼고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도 길며 또 신체가 가장 왕성하게 재충전되는 수면 단계인 숙면기, 즉 소파 수면 시간인 나이가 들수록 감소했으나 너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잠을 짧게 자고 덜 깊게 자며 자다가 자주 깨더라도 낮 시간에는 덜 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시우다우 후아레스에서 31일 마약 조직의 총부 살해업자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고등학생 파티장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여 13명이 숨지는 살인극이 발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멕시코 사법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15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이라면서 숨진 13명 외에도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무장괴한 15명가량이 이른 시가 여러 대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나눠 타고 파티가 열리는 주택에 몰려왔으며 먼저 집 밖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쏜 다음 담을 넘어 달아나는 청소년들을 뒤쫓아 살해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모여서 권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부 유족은 숨진 학생들은 마약 밀매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마약 조직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 이런 참사를 저지른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미 텍사스주 엘파소와 국경을 맞댄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지난해 마약과 관련된 조직 범죄에 연루돼 2,500명 이상이 살해되는 등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극심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사우다드 후아레스는 라이벌 갱단끼리 마약 시장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마약 밀매 루트를 놓고 유혈 다툼을 벌이면서 멕시코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데요. 무장 괴한들은 지난 2년간 시우다도 후아레스에서 경쟁 갱단의 목숨을 노려 최소한 7곳의 마약 재활센터를 습격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두 차례 마약 재활센터가 공격을 받아 2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합금 제도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소방측 정보기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정보기관은 시리아 동부 홈스에 있는 군사시설에는 최근 들어 항공기 엔진, 화학무기용 탄두는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의 소재에도 사용되는 고강도 합금 제조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합금은 일본을 포함해 각국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용광로와 금형을 시리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기술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금 제조가 시작될 것으로 2007년에도 북한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시리아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관련 시설을 공습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 안유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잊고 또 잊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